Pops News.제2회 대한민국 기초상식 퀴즈 대회 관련 안내입니다. 행사는 10월 12일 목요일 14시 20분부터 15시 4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 참여를 신청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퀴즈는 헌법, 한글 맞춤법, 한국사 등 분야의 문항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10월 9일 자정까지 참여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우앤테스트로 문의 바랍니다. 글로벌 네일 브랜드 유유유유유 서포터즈 1기 모집 안내입니다. 뷰티, 패션, 미디어 업계 취업에 관심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상당의 본사 제품이 제공되며 관련 교육 기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활과학대학 행정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디자인 코리아 2023 자폐어 관련 안내입니다.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총 5일간 코엑스 D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 신청 시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디자인 전공 재학생 및 졸업생, 취업준비생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디자인 코리아 2023으로 문의 바랍니다. 연휴를 맞아 서울의 상경에 길 가던 여중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10대 남성 A군은 지난 1일 오후 6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한 산책로에서 여중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손가락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9월 24일 산사태로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던 경부굴룡군 북면 현포리섬 일주도로가 사고 9일 만에 임시 개통됐습니다. 복구 작업에는 예상 소요기간인 3, 4일보다 긴 9일이 걸렸습니다. 작업 동안 현포리 주민들은 10분의 거리를 섬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울릉군 관계자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석 연휴를 반납하고 복구 작업에 나섰다며 항구 복구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차량 통행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달부터 887ml 용량의 트렌타 사이즈 음료를 상시 판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시 판매 음료는 콜드브루, 아이스 자몽 허니 블랙티, 딸기 아사이 레모네이드 스타벅스 리프레셔 3종입니다. 당초 9월까지 판매하기로 돼 있던 트렌타는 한정 판매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수요를 보이자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를 상시 판매하겠다고 전환한 것입니다. 이명훈 스타벅스 음료 팀장은 트렌타는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춘 상품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스타벅스는 고객 의견을 경청해 더 많은 고객이 스타벅스에서 새로운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헙스 뉴스 10월 5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윤지유, 기술의 윤세연, 담당의 김준영이었습니다.